안녕하세요. 20살 서혜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유효라고 합니다. 와,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우리 오늘 한번 옷이랑 머리 그리고 화장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 스타일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입어서 와 진짜 나보다 더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궁금했는데 유학생 친구들은 옷을 어디서 사고 또 머리도 어느 미용실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아, 제가 저희 중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대부분 다 명동, 홍대, 이대 같은 거에서 그 옷을 사고 화장품도 사는 거예요. 화장품은 그냥 노드샵, 명동 거리에서 이런 거 다 막 미리 알아보고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리 중국에서 그 웨이보 있잖아요. 네. 그 위에는 그 메이크업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 여자들이 그 자기 쓰고 있는 좋은 물건 네네 막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네, 네. 아, 그런 거 보고 네. 그러면 머리 같은 거는 어디서 해요? 머리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자주 안 내요. 사실 다들 머리가 길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그냥 자른 거는 그냥 중국에서 가난하게 자르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파마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한국이 좀 파마를 잘 하나요? 네, 중국 비해서는 좀 예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한국인 친구들은 주로 자기 고향 집 네. 내려갈 때 근처에 네. 단골집 이런 데서 하거나 아니면 막 서울에 좀 잘하는 유명한 데 그런 데 가서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근처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한국인 친구들은 옷 살 때 인터넷 쇼핑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살면 그 점점 진짜 한국인 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 저는 자주 지마켓에서 사고 예쁜 옷을 자주 사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할 때 엄청 많잖아요. 지마켓 네. 말고도 막 다양하게 있는데 다 로그인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낯설거나 어색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우리 중국에서도 많이 해보고 중국에서도 네. 인터넷 쇼핑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중국에서 그 유명한 타오바오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친구들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어떤 것 같아요? 뭐 앞머리 이렇게 짧은 터피뱅 이런 거나 시스루 앞머리 이런 것들 어때요? 사실 중국인 지금 스타일은 점점 한국 스타일로 변한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지금 앞머리 많이 자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앞머리 자르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어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런 짧은 앞머리. 이런 얇고 짧은 앞머리는 중국어로 콩치려하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공기 앞머리 이런 거. 네네네네. 시스루네. 네. 제가 공기 앞머리란 말을 듣고 너무 귀엽잖아요. 네. 공기가 숭숭 네. 들어가게 생긴 앞머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옷 살 때 그거 지하상가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네네. 지난 주에도 가봤어요. 아 진짜? 네네네. 자주 사요? 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명동, 홍대, 이대 그런 곳밖에 모르잖아요. 그 이제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강남역에서 그 남부 터미널에서 거기 사고 예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인 친구랑 같이 가봤어요. 진짜요? 네. 가서 많이 사와요? 네, 엄청 많이 샀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막 다양한 곳에서 네네네. 여러 가지 조금씩 사는 애들도 있고 저는 한 곳에서 엄청 많이 사요. 막 10벌 넘게 이렇게 싸게 확 사서 확 입고 막 잃어버리고 또 비슷한 옷도 사오고 네네네. 여자는 다 그렇게 그럼 오늘 입으신 옷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아, 저는 이걸 어디서 샀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디 샀지? 아 이거는 명동에서 샀어요. 그 에세컨드에서 이거는 오늘 제가 사실 지드래곤 옷을 입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지드래곤 씨랑 에세컨드 같이 디자인 그런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매 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프 소매. 저도 오늘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사실 이거 좀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접고 다녀요. 맨날. 네. 너무 길고 막 밥 먹을 때 두 개 다 이고 계속 그러더라고. 또 이거 바지 찢어진 거. 무릎 찢어진 바지. 네. 작년에 샀었는데 작년에 엄청 유행했어요. 그쵸. 저도 네. 작년에 샀었는데 네. 이게 입을 때 잘못 입으면 여기 사이로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찢어진 거예요 옷이. 그래서 근데 너무 재질도 좋고 옷이 좋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찢어졌는데 그냥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놀려요. 막 그렇게 찢어진 옷 처음 봤다고. 아 맞아요. 닭싸움 하는데 그걸 입고 했다가 이렇게 닭싸움 한 무릎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무릎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다 같이 놀러 갔다가 닭싸움 한 건데 놀림 받고 막 그냥 포기하라고 닭싸움이 뭔데 옷을 막 찢고 네, 그러냐고. 이런 바지 괜찮은데 그 천바지에서 여기 더 찢어요. 진짜. 그러면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오프 숄더? 이렇게 어깨 네. 이렇게 보이는? 네네네. 그런 옷도 입으셨어요? 아, 입어보고 싶은데 그쵸? 좀 도전하기 좀 네, 용기가 좀 필요한 옷. 맞아요. 그러면 테니스 스커트? 그건 아세요? 약간 뭔가요? 주름이 이렇게 있는 흰색이나 검정색 많이 입고 다니는데. 아 그거는 안 해봤어요. 치마는 잘 안 입어요? 치마는 작년부터 네 좋아하게 됐어요. 이번 겨울에 유행한 게 그거였잖아요. 엄청 긴 원피스? 네. 막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네. 근데 그거는 완전히 키 큰 여자 그쵸? 입으면 예쁜 거 같은데 저는 키가 좀 키 어떻게 되시는데요? 166? 응? 그럼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막 150 친구들도 그런 거 입고 다녀요. 아 맞아요. 160, 저도 166인데 저도 키 크다고 부럽다고 막 그러는데 와, 원래 자기 키가 다 작아 보이긴 하죠. 저도 막 큰 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한국 스타일 이렇게 볼 때 주변 친구들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막 잡지 같은 게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돌아다니는데 친구도 앞머리가 이렇게 생기면 아 이게 유행하는 네. 거 이제 한유가 요즘 한국 연예인들이 자주 입은 옷 머리 스타일 같은 거 좀 중국에서 영향이 많아요. 아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고 네네네. 사진 같은 거. 네. 화장 얘기 또 해볼까요? 네. 효연 씨는 화장 막 엄청 진하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원래는 렌즈 꼈는데 네. 요즘 눈이 좀 나빠가지고 그래서 잠깐 뺐어요. 그 렌즈 끼면 그 눈 화장도 하고 요즘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학교 다니니까 네. 공부해야죠. 공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옛날에 한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한국에서 유행한 게 엄청 하얗고 네. 막 눈 이렇게 길게 아이라인 여기까지 막 와가지고 그런 거랑 입술 진짜 빨갛게 막 그렇게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맨날 똑같은 머리 앞머리 빽빽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고 또 막 약간 과일처럼 화장을 해야 된다? 막 오렌지 화장, 사과 화장, 맞아요, 맞아요. 또 막 레몬 화장, 막 그런 식? 그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서 막 맞춰서 하는 화장이 많더라고. 막 복숭아 화장?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막 귀엽네요. 따라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고 싶은데 사실 또 그런 연기가 없어요. 저랑 안 어울린 것 같아서. 진짜요? 아니 엄청 귀여워서 복숭아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화장품 많아요? 막 이렇게. 네, 제가 있어요? 화장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네. 왜 안 해봐요? 용기도 없고. 그 화장 기술이 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화장 언제 처음 이렇게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 되게 중국에서는 늦게 화장을 하네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한국 여학생들이 언제부터 화장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와. 그 렌즈 있잖아요. 네. 그런 렌즈는 끼고 다닌다고 하고 초등학생 솔직히 피부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막 까매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아니고선 잘 안, 틴트는 다 바르더라고. 틴트는 바르고 중학교 때부터 화장을 갑자기 막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조금 적게 하고 밖에 나갈 때 진짜 진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막 10년 전 화장 진하게 하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전 여자 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씻지도 않고 그냥 공부 듣다가 딱 학교 밖으로 나갈 때만 엄청 예쁘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그래서 화장은 엄청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진짜로 초등학교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다 대학교에서 화장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걸이나 피어싱 같은 거는 네. 어때요? 많이 해요? 네, 지금 중국에서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했어요. 그 막 하나 뚫는 거 말고 네. 귀에 여러 개 뚫잖아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직. 저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많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진짜 많아요. 여러 개 다들 사람. 하나씩은 다 이렇게 네. 하고 다니고 진짜 안 나봐요. 그러면 저는 염색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검정색 머리잖아요. 네. 제가 원래 염색을 엄청 밝게 다른 색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면 다른 색으로 못한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 넘게 계속 검정색? 그래서 나도 대학생인데 노란색 머리도 해보고 싶고 막 친구들 보면 보라색 머리도 있고 빨간색 머리도 있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요즘은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다 뭐 이런 머리에 앞머리 이렇게 네. 있고 다 그런데 뭔가 염색은 탁 다른 느낌? 네. 개성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효우 씨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신 거예요? 모테카페 모카? 네네네 모카요. 아 모카색. 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미용실에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올리브영에서 그 염색제 사서 집에서 하는 거요. 네. 머리 긴데 혼자 어떻게 했어요? 두 개 사지 뭐. 두 개 사서. 네, 두 개 사서 한꺼번에 다 했어요. 머리 긴 친구들은 막 옆에 다른 친구들이 염색해주거나 부모님이 네. 해주거나 네. 막 한다고 해서 저도 빨리 검정색 다 빠지고 네. 염색해서 노란 네. 머리로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그러면 매니큐어 같은 건 바르세요? 네, 제가 다 지웠네요. 지금 없는데 네. 자신 있게 내라고. 네, 네, 네. 제가 겨울 방학에서 네 겨울 방학에서 중국에서 했는데 지난주에서 다 지웠어요. 다 뜯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웠어요. 저는 매니큐어 하면 너무 막 손이 무거워지는 느낌? 아. 손톱이 막 무거워진 느낌? 아, 저는 괜찮은데 그냥 붙이는 거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붙이는 거요? 네, 붙이는 거 많으면 이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돈 주고 따로 해본 적은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작은 거 네. 한 번씩 발라보고 또 불편해서 네. 바로 지운다고 바로 지우고 네. 그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일샵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정기적으로 받더라고요. 막 되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거 딱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대요. 아, 근데 한국에서 네일샵에서 하면 보통 얼마예요? 막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싸게는 3만원?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 5만원씩?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싸네요. 비싸죠. 네. 그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면 네. 이렇게 좀 세일 같은 걸 해주나 봐요. 아는 집에 가면. 그래서 저는 아직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것까지 멋을 내고 싶진 않아가지고. 네. 그럼 효율 씨 렌즈 낀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무슨 렌즈 끼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게 색깔 있는 거? 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으로? 네. 어디서 사셨어요? 렌즈집에서. 한국에서? 네, 네, 네. 막 중국인 친구들이랑 일본인 친구들도 다 렌즈를 이렇게 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색깔 있는 렌즈? 그거는 네. 눈이 너무 아파서 못 끼고 네. 그냥 투명색? 그걸 끼는데 그 색깔 있는 걸 어떻게 골라가지고 어떻게 끼는지 한 번도 안 껴봐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렌즈도 작년부터 끼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네, 처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친구가 저를 도와주고 한 시간 걸었어요 진짜로. 한 시간 동안?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어때요? 끼니까 확 예뻐져요? 예뻐지는 그 느낌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래는 시력이 많이 눈이 많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확 끼면 지금 안경 안 써도 잘 보여서 좀 기뻐요. 얼굴이 갑자기 탁 잘 보이네요. 더 커 보여. 얼굴이 더 커 보여. 네. 저는 화장하기 전에 렌즈를 끼고 먼저 네. 그다음 화장하는데 네. 씻고 나와서 이렇게 거울 딱 보면 막 이 정도 화장 안 해도 되겠는데 하지만 렌즈 딱 끼면 네.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네. 이제 막 얼굴 못생긴 것도 보이고 맞아요. 막 눈에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다 보이고 그래서 빨리 화장해야겠다. 첫 꺼내가지고 네, 저도요. 다들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와서 단골집 같은 게 생긴 게 있나요? 자주 가는 옷가게라던가 2년 정도 됐으면 한 곳 정도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집이에요? 그냥 옷 사러 갈 때 네. 명동에 가면 가는 옷집이 있다거나 저는 그냥 스파우 포에버 21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에세컨즈 같은 거예요. 지드래곤 많이 좋아해요. 네. 네. 막 지드래곤 같은 팔찌도 끼고 네. 이것도 거기서 산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다른 집에서 샀어요. 다른 집에서? 네, 네. 안경이 엄청 특이해요. 이렇게 검정색에 네. 은색 테? 이것도 한국 와서 고른 거예요? 아니요. 이거 중국에서 샀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이런 안경 되게 많이 껴요? 네. 요즘 한국 친구들은 그거 많이 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고 아, 네. 얇은 안경? 네. 그것도 예뻐요. 그것도 예뻐요? 진짜. 그거 네. 옛날에 그런 거 끼면 김구라는 분이 이렇게 그런 안경 끼셨는데 네. 김구 안경이라고 애들 막 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막 그걸 다 이렇게 끼더라고요. 귀엽게 동글동글. 네. 그래서 저도 사가지고 저도 끼고 다녔어요. 또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안경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독특하고 멋있어 보여요. 곧 이제 이런 안경이 또 유행하겠죠? 네. 유행 계속 돌고 도니까 제가 옷을 입고 산 옷을 입고 집에 갔어요. 네. 아빠가 보더니 왜 할머니들 입는 옷을 입고 왔냐고. 아... 아빠 때는 이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긴 원피스를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입지 말라고 보기 이상하다고. 아 부모님 다 그러셨죠? 우리 아빠도 제가 그 작년에 작년 겨울에서 그 코트 하나 샀는데 보람색? 보라색? 네, 네. 그런 코트 샀는데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옷이 같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속상했어요. 아빠한테 선물해 드린 건데요? 아니요. 아 그냥 입을 네네. 건데 네. 아, 입을 건데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 옷 네. 같다고. 할아버지 옷은 좀 네. 너무했네요. 진짜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한국에선 그런 옷 많이 입잖아요 지금. 네. 나 아빠가 좀 그렇네. 원래 부모님 다 그렇죠. 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 저도요. 요즘 감기가 다 걸리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저희 주변의 친구도 기침 많이 하고 저는 그냥 코 진짜 너무 막혔어요. 그게 목소리도. 그래도 저희 둘 다 목소리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목소리. 네네네. 근데 또 감기 걸려도 봄이니까 네.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또 새 학기고. 그래서 봄 되면 딱 무슨 옷을 입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나요? 네. 지난주에 그 남부 터미널에서 가봤잖아요. 네. 거기에는 봄 옷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꽃이 있는 블라우스 더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입어서야 네. 이제 봄이다. 네. 너무 예뻤어. 밝은색 치마 같은 거? 흰색이나 약간 네. 연보라색. 네네. 저 흰색이랑 빨간색도 샀어요. 그 짧은 치마에. 언제 입어요? 감기 낫고 입을 거예요? 좀 따뜻해지면 이제 다음 주 되면 꽃 네. 피니까 네. 다 다음 주쯤 학교에 벚꽃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제 계속 입고 네. 그러고 중간고사 공부 또 하고 맞아요. 하, 중간고사 꽃 좀 보려고 하면 이제 중간고사 네. 예쁜 옷 좀 입어야지 하면 중간고사 네. 아이고 저는 옷을 저번 주인가? 한번 몰아서 샀는데 약간 아직은 조금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가디건이랑 가디건은 네. 또 봄에 꼭 입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디건 사고 그다음에 요즘 저는 목까지 오는 이런 티? 아, 그런 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고 또 니트 밝은 색깔 사고 또 치마를 샀어요. 테니스 스커트 흰 색깔 하얀 거 그것도 사고 되게 많이 샀네요. 네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아 치마도 또 여러 개 좀 검정색 하나랑 남색 하나랑 이렇게 사서 다 입어봤어요 진짜. 한 번씩 다 입었어요. 그러면 효율 씨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뭐예요? 저는 지금은 치마죠. 치마 작년부터 입었는데. 네 작년부터 예전에는 치마는 좀 너무 부끄러워요? 네, 좀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 저 너무 지금 너무 통통하잖아요. 아니에요. 아 다이어트 자주 실패해가지고 자주 실패. 자주 도전하시네요. 네. 자주 실패하고 이렇게. 네.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죠.